남조선에서 얼마 전 친박계의 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거취 시나리오라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박근혜 일당이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온 남력당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. 그에 의하면 첫째, 박근혜의 총선거일호의 복귀와 계파 복구입니다. 친박계는 박근혜가 다시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하여 그 그늘 아래서 권력야망을 이뤄보려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대통령이 방위, 외교에 대한 권한을, 총리가 내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이원 집정부제 혹은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한 후 박근혜가 괴뢰 총리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박근혜가 퇴임 후 새누리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입니다. 결국 국회의원으로서의 보좌진과 대통령 시기의 비서진을 동시에 끼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.